모든 걸 즐길 호말로 저 하늘의 별보다 그대를 밝혀줄게요. 그마저요 그대는 모든 게 완벽해. 그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손의 장미.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는 라일락 향기보다 향이 좋아요. 내 옆을 지날 땐 머리 흩날릴 땐 냄새가 좋아. 천천히 내게 다가와줄래요. 내 마음이 녹아내려요. 그대를 사랑해 말로 모든 걸 즐겨 호말로 저 하늘의 별보다 그대를 밝혀줄게요. 한 송이 꽃보다 그대는 예뻐요. 눈이 부셔요. 사랑하고 있어요. 꽃보다 그녀 여기 봐요. 다른 곳은 보지 말아요. 그대의 두 눈엔 나 말고 다른 건 담지 말아요. 조금만 빨리 다가와줄래요. 내 마음이 다 들어가요. 그대를 사랑해 말로 모든 걸 즐겨 호말로 저 하늘의 별보다 그대를 밝혀줄게요. 한 송이 꽃보다 그대 줄게요.